않고 향기 진동하는 대지 상심을 드러내는 슬픈 곡소리 꺾여진 가지 죽어가는 꽃잎 악행을 드러내는 침묵의 장기 들러붙은 자기 도망이든 악기 쫙 풀린 사주와 혼비한 머리 죽기 살기로 버티려는 의지 남는 걸 도끼 먹지 못한 고기 하루살수 새끼 양으로 버텨봐야 방전의 전지처럼 부딪혀 눈앞까지 다가온 죽음만 지어 이제는 친숙한 듯 쉽게 부딪혀 나의 눈을 봐 정말 죽어가는 거 남김없이 빠져버린 나의 머리가 이대로 나타날 거나 못쓸 거지 말떡은 제발 하지 마 나를 버려두지 마 밤을 새는 비명과 나고 가든 생명 운명의 장난은 숨통을 채며 신인 중 세 명은 숙명에 맞서려는 천명의 부채 갈 수 없어 절대 언덕 위로 고개 드는 진달래 구름 위로 꽃을 실은 이 노래 미궁 속에 사라지는 존재의 가치 몸을 빌려 사는 오는 먼지와 같이 기상을 준비 쓸데없는 유신 내던지면 가볼까 멍이든 정신 버려진 헌신처럼 이거친 썰물에 떠밀리는 남루한 경호 찾아드는 경호 식어가는 체온 두 곳 없는 두 손은 그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제복 걸음 내딛으며 뒤를 돌아볼 것도 없이 저승의 문을 열어 봉도와 불어나 그녀 위해 비명을 지르는 슬피 우는 노래 구슬비 우러나 그녀 위해 절규를 하는 천둥의 노래 봉도와 불어나 그녀 위해 비명을 지르는 슬피 우는 노래 텀을 위로해 줄 누군가를 찾아 토아마를 치료해 줄 누군가와 참아 구슬비 우러나 그녀 위해 절규를 하는 천둥의 노래 잊혀진다는 게 미쳐버릴 것만 같아 지쳐가면 때라 찢어지는 듯해 몸을 위로해 줄 누군가를 찾아 트라마로 치료해 줄 누군가를 찾아 천장 밖으로 쏟아지는 소나기 속으로 손을 내밀어본다 실없이 되물어본다 어디로 가는가 과연 얼마나 남았나 그래도 널 만났어 행복했던 시간들이 내 삶을 지탱했어 점점 더 떠나가는 기억의 실타래 수차례 반복되는 환희와 절망의 원망에 빛을 쫓아 걸어가는 그리움의 그림자를 봤어 눈부터 불던 피로 물든 생명의 각성 죽음의 약속 내 삶의 약속 나 그렇게 눈을 감고 마는 건가 한치 앞을 보려는 곳으로 가는 건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펜을 잡고 써내려갔던 죽음의 지 홍곡 지우고 다시 써내려갔던